시간만 되면 난 두근두근해. 너와 있을 때면 유난히 더 심해. 이제 나도 20대 참 하고 싶은 나도 이제 다 컸는데 벌써부터 불이 나게 전화를 오는데 집 앞이야 지금 들어가요. 조금만 더 네 곁에 머물고 싶은데 마음만은 너의 곁에 우물쭈물 하다가 hey wow wow wow 난리 날지 몰라. 아쉬운 네 표정에 내 맘도 자꾸 너무나 하고픈 게 많은 걸. Oh baby, 아쉬운 표정일랑 말아줘요. Somebody, 누가 시간 좀 멈춰줄래요. 서너 번째 전화 벨이 울려대는데 Baby I'm sorry 이제 들어가요. 잡은 네 손을 놓치기 정말 싫은데 이유 없이 짜증이 나. 시간아 멈춰라.